남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. 그 남자는 열심히 사랑합니다. 매일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 남자는 웃으며 울고 있어요.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만 보면 혼자 이 바람 같은 사랑 이 거지 같은 사랑 계속해야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 조금만 가까이 그 남자는 성격이 소심합니다. 그래서 웃는 법을 배웠답니다. 지난 친구에게도 못하는 얘기가 많은 남자의 마음은 상처투성이 그래서 그 남자는 그대 널 사랑했대요 똑같아서 또 하나 같은 바보 또 하나 같은 바보 한번 나를 주고 가면 안 돼요 난 사랑받고 싶어 그대여 매일 속으로만 가슴 속으로만 소리를 지르며 내 눈앞에 그쪽이 자꾸 나타났었어 어떤 여자도 끝을 내놓고 사랑을 시작하진 않아 우린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조금만 가까이 와 조금만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는 널 사랑하는 나 이제야 깨닫는다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